Integrated Korean Beginning 2 Lesson 11 전화 Conversation 1 Minji calls Steve to find out why he was absent.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. 여보세요? 거기 스티브 씨 집이지요? 네, 그런데요? 스티브 씨 좀 바꿔주세요. 전데요? 실례지만 누구세요? 저 김민지예요. 오늘 왜 학교에 안 왔어요? 감기에 걸려서 못 갔어요. 많이 아파요? 아침엔 많이 아팠는데 이젠 좀 괜찮아요. 그러세요?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. 네,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Please repeat each phrase. 여보세요? 집이지요? 스티브 씨 집이지요? 거기 스티브 씨 집이지요? 그런데요? 네, 그런데요? 바꿔주세요. 좀 바꿔주세요. 스티브 씨 좀 바꿔주세요. 전데요? 누구세요? 실례지만 누구세요? 김민지예요. 저 김민지예요. 안 왔어요? 학교에 안 왔어요? 왜 학교에 안 왔어요? 오늘 왜 학교에 안 왔어요? 못 갔어요. 걸려서 못 갔어요. 감기에 걸려서 못 갔어요. 아파요? 많이 아파요? 좀 괜찮아요. 이젠 좀 괜찮아요. 아팠는데 이젠 좀 괜찮아요. 많이 아팠는데 이젠 좀 괜찮아요. 아침엔 많이 아팠는데 이젠 좀 괜찮아요. 그러세요? 잘하세요?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? 감사합니다.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